눈으로 나를 안아줘.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멈춰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. 그냥 바람만 봐도 애 같아.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.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. 가까이 내게 와줘요.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바람만 타도 애가 타. 많이 너무 아파서 애가 타.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.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